7월 5일 화요일. 진실한 사랑의 행함이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첫 반응은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남을 탓하며 범죄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방어적입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아닌 사망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형편을 살피고 행함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책할 일이 생겨 우리 자신이 진정 주님 안에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의심을 버리고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누립니다. 그와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묵상 에세이. 사랑은 제자의 삶이다. 초대교회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보고서 형식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황제시여, 저는 부하 중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로 비춰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냈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승희의 더 사랑. 한절 묵상.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배반해 그분과의 사귐이 끊어진 데 있기에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그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신앙과 사랑의 실천. 이 둘은 나란히 놓인 철로와도 같습니다. 이 철로를 밟고 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제가 용서하지 못할 이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저를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